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난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소속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때만이 성도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혼자서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실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로 계신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해야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시작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이타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자유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기꺼이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도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릇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이타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 관한 이 권면을 꼭 따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온갖 고초와 비방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내 이웃을 위하여 비방을 받더라도 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내와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령의 위로로 희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엇의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무게를 지탱한다. 무엇의 아래에 있으면서 그 무게를 지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인내를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 성령님을 말할 때 사용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진 것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곁에 서서 힘을 도두어 준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그 곁에 머물면서 그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위로를 말하면서 성경의 위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를 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 인생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것이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덕목을 수양함으로 자기 발전과 개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신앙은 내 스스로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율법적으로 도를 닦아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성취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취가 아니라 신앙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목을 성취하는 방식이 종교와 성경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실천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것, 그 한 마음으로 한 입이 되어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이런 하나된 마음과 한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욱 인내하고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의 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